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최근 남조선 괴뢰패당이 우리의 핵 보유가 북남합의의 파기라고 골거든 것과 관련해서 24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 발표 요리에서 떨쓸 맞으며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이어 나가려는 북과 남 해외 온 결의의 통일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가고 있는 때에 박근혜 패당이 북남관계를 파탄시킨 죄악을 가려보려고 우리의 핵 억지력 강화를 골고드는 황당무계한 망발을 제쳐대어 만 사람의 조소를 자아냈다. 얼마 전 괴뢰 통일부 것들은 그것은 6.15 공동선언 관련 입장 자료라는 데서 우리의 핵이 북남 합의의 기본 정신을 파기하고 북남 관계를 가로막고 있다는 해괴한 궤변을 늘어놓았다. 괴뢰 보수 언론들과 앞잡이 대북 전문가들도 이에 합세하여 우리의 핵시험과 탄도로켓 발사 때문에 북남 대화와 교류 협력이 단절된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다. 이것은 괴뢰패당이 북남관계를 파국에 몰아놓은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 씌우고 저들의 반공화국 대결 정책을 합리화해보려는 파렴치한 술책이며 북남합의의 기본 정신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우렁이다. 북남합의의 기본 정신을 파기하고 북남관계를 오늘의 지경으로 만든 것은 우리의 자비적 핵 억제력이나 탄도로켓가 아니라 외세와 야파여 동족을 고립합살할 개껌을 꾸면서 내국 배적 행위에 피눈이 되어 날뛰고 있는 박근혜 패당이다. 박근혜 패당이 집권한 전날부터 친미 4대와 동족 대결에 광분하면서 북남 합의들을 무참히 짓밟고 대화와 협력 교류를 전면 차단하여 북남 관계를 완전히 도륙내었다는 것은 내외가 공인하고 있는 사실이다. 온 결의의 지향과 염원이 반영된 6.15 북남공동선언을 감히 용공리적 문서로 모독하고 지어 저들의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북남순회 상봉 담화로까지 공개한 것도 괴뢰 보수패당이며 북남 화해와 협력의 상징이고 6.15의 옥동자인 개성공업지구를 하루아침에 전면 폐쇄한 극악한 반통일 대결무리도 박근혜 패당이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패당은 얼마 전에도 핵동력 잠수함 미시시피호와 전략폭격기 B-52H를 비롯한 미국의 전략 핵타격 수단들을 또다시 남조선에 끌어들여 우리를 군사적으로 위협 공갈하며 정세를 위험천만한 핵전쟁 접종으로 치닫게 하였다. 제반 사실은 북남 합의의 기본 정신을 악랄하게 유린 말살하고 북남 관계를 최악에 몰아놓은 장본인은 다름 아닌 박근혜 패당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 패당이 철면피하게 북남 합의의 기본 정신을 운운하며 그것은 파기니 위반이니 하고 우리를 억지로 골고드는 것이야말로 적반하장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남조선을 세계 최대의 핵존처 기지로 만들고 민족의 머리 위에 핵재난을 몰아오고 있는 괴뢰패당은 애당초 북남 합의에 대해 떠버릴 체면도 자격도 상실한 지 오래다. 묻건대 우리의 핵보유가 북남 합의의 기본 정신을 파기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핵을 보유하기 훨씬 이전부터 남조선과 그 주변에 미국의 핵무기를 끌어들여 동족에 대한 핵위협 공갈을 일삼아온 것은 과연 무엇이라고 해야 하는가? 괴뢰패당이 우리의 탄도로켓 발사가 북남관계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떠들어대지만 북남관계가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남조선에서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는 동족을 겨냥한 북침 핵전쟁 연습 광란 때문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박근혜 패당이 북남 합의들을 파기하고 북남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있는 주범이 누구인가를 알고 싶으면 지금까지 저들이 저지른 반공화국 대결 망동을 돌이켜보고 북남 합의들에 관통되어 있는 민족 자주정신,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대한 공부나 똑바로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북남 선원들을 난폭하게 짓밟고 북남 관계를 결단낸 대역죄를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며 더 이상 그 누구를 골고드는 궤변을 늘어놓지 못하게 될 것이다. 박근혜 패당은 북남 합의들을 전면 부정하고 악랄하게 파기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으며 역사와 민족의 존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